네, 제가 나이가 엄청 젊은데 사실 밖에서 만났으면 형, 오빠 뭐 이렇게 동생 소리 들었을 텐데, 야, 이 뭐야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건 장로님께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나는 제가 시범 보일게요. 저는 83동기 이중구입니다. 이렇게 몇몇 동기 이중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 셀끼리 인사라는 게 아니라 셀 뒤에, 셀 밖에. 그 뒤에 뒷줄. 수진이 이렇게 뒤에 줄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랑 저 몇몇 동기 누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의자만 없으면 진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 책 중에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엘렌과 조지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형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엘렌은 탁월한 안목을 지닌 중개인이었는데 문제는 집 짓는 일에는 문외한이었고 또한 조지는 뛰어난 하도급자였는데 건물을 짓는 거에는 너무나 힘들어해서 건축 부지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4배나 증가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일은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이 누군가를 만남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 없이는 무슨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능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각자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열심히 뭔가를 막 잘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것들을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것에 보면 대략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벽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3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사실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본문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낳기만 한게 아니라 지명 이름도 나오고 어디를 뭐 중수하였고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길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동역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이 동역의 원리를 배워서 특별히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동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동역의 첫 번째 원리는 여건과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건과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자, 처음 얘기했던 그 리처드 칼슨은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성공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즉 은사에 따라서 일을 분담하라라는 것이지요. 은사가 없는데 시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 교회 전도사를 사역할 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음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찬양이 다 연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부르면 되지 뭐. 부르면 다 연결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반주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코드를 전화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음으로 진행이 됐는데 코드를 붙이니까 막 이렇게 했던 게 갑자기 우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필요했냐면 저의 모든 음을 잡아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윤호 형제였습니다. 윤호 형제가 첫 음을 잡아주고 제가 그냥 첫 가사만 불러주면 이 친구가 치고 나가는데 윤호가 안 올 때가 되면 제가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나마 이걸 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반주자가 유재미 자매였고 그 다음에 그때의 드럼 치는 형제가 홍원표 우리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만 갖다 주면 모든 것들을 저에 맞게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음에 묻어서 이제 그냥 뭐 잘 하는 것 같은데 유아실에는 방송시설이 설교자 마이크만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찬양인도를 시작하면 뒤에 있는 집사님들은 그때부터 배꼽 빠지게 웃기 시작하는 거야. 찬양인도 때 어, 저 음 틀렸어 저 음 못 잡는 거 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한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음을 잘 사실은 은사가 없는데 그것들을 하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제게 뭔가를 막 엄청 요구하시거든요.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소리를 이렇게 내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그런지 일부 때 음을 못 잡든 찬양을 틀리든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아, 쟤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데 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동역할 때 은사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담했는지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고 하면 이제 은혜 좀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다 읽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공사했냐면 공사는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었는데 언급된 인물이 무려 75명 그리고 종사한 직업수만 해도 15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레이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업자, 상인들은 물론 여자들까지 다양한 직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대제사장이 뭘 건축했습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이 뭐죠?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즉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 제사 드리려고 하는 양 제물이 다니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이 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성전에 가까이 있는 이 문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 문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문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네. 이거 읽을 때 제가 물 마실 타이밍이라 안 읽어주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읽어주셔야 돼요. 자, 어문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하스나야의 자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자, 학자들은 이 어문을 어문이 뭐예요? 그럼 어문. 네, 맞습니다. 이 어문을 통하여서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이 시장에서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스나야의 자손들은 뭐였다는 거죠?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에게 어문은 너희가 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의 여건도 좀 고려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항품장사 하나냐 등이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예루살렘의 어떤 성벽이요? 넓은 성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넓은 성벽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돌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그런데 어떤 사람? 금장색 하레의 아들 우시야, 향품 장사 하나냐.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풍부하였고 열심인 사람들을 그 일을 넓은 지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재정력이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넓은 지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배려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 즉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그 부분만을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여건과 능력과 은사에 맞게 그 분야들을 할당하고 철저하게 고려하면서 동역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동역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러한 동역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비판을 잘하는 편이십니까? 내색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배우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자매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지적질을 잘하는 편이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까? 비판자이십니까? 네, 본인만 알고 있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원래 저희 아이들을 오늘 특송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매달 수요식에 가서 다음 주 기대하시라 오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할 테니까 어쨌든 야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애들이 아직 어리고 이제 애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기대치가 작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어우 잘했어라고 칭찬을 굉장히 잘하고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목사인데도 유난히 안 되는 게 유독 아내에게는 칭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네, 결혼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격려할 줄 모르고 칭찬에 매우 인색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인간관계의 원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가운데 격려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결과 위주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즉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할까 이것들을 믿어줄 만한 그 마음적인 여유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탁월한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성벽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3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 이름과 사역과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까?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없이는 성벽 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카메라 담당하고 있는 누구, 우리 뭐 하고 있는 누구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이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제가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정말 탁월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더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격려가 정말 탁월한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와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잘 알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인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탁월한 이유는 그게 무엇이냐? 이 명단 가운데 자기 이름은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철저하게 모든 공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 가운데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청년교회가 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쑥스럽죠? 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동역의 원리는 그 세 번째는 리더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분위기가 그래. 리더들 헌신해야지. 막 거의 뭐 지금 뭐 셀리더들 바라봐 이런 분위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리더가 헌신하지 않는데 공동체가 위대한 일 이룬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다 놓은 건데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 있었던 것은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성벽 재건 명단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당시 가운데 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누가 헌신했다고요? 그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방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룬 본문 17절에서는 그일라 지방 절반 다스리는 하차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했다. 즉 리더들이 뒷짐지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헌신하지 않은 리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누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드고아의 평민들은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귀족들, 리더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나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구경하면서 비판만 할 줄 아는 사람 어디 공동체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경하고 비판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느헤미야 이름 없으면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16절의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대답이 4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다고요? 나나 우리나 즉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잠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을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헌신하는 리더의 자세, 그것 때문에 140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수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가 있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헌신으로 오늘날에 이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오늘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일도 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왜 다들 안 하는데 꼭 나만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동역자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처럼 그 생명책에 우리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왜 오늘 여전히 이렇게 희생하며 포기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4세기경에 영국이 프랑스의 땅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는 자기를 지배하는 영국을 내어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00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잔다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였던 깔레라고 하는 곳이 도보 해협을 두고 영국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100년 전쟁을 승리하느냐 마느냐 양쪽 그 프랑스와 영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347년 100년 전쟁 초기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진격하다가 프랑스 북부 깔레라는 도시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무려 여기에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이 깔레를 차지하기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프랑스 시민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항을 할 때에 자기를 1년 동안 여기에 묶어놓은 것이 너무나 괘씸했던 에드워드 3세는 여기 있는 시민들 모두를 몰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사절단을 계속해서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국왕이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너희들을 살려주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6명을 뽑아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6명은 그 목에다가 특별히 교수형에 사용하는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나오게 하라. 6명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깔레 시민들은 생명권은 보장하겠지만 누군가 이 열성인 반항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깔레 시민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표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누구도 등 떠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조용한 고요가 흐르는 가운데 그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깔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미스타튜 생피에르가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목에 줄을 걸고 맨발로 국왕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이 목줄을 메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이어서 법률가와 귀족들이 밧줄을 목에 걸고 이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 맨발로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처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임신한 왕비였던 필리나 에노라는 사람의 간청에 의해서 태아가 이것을 보고 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이 용감한 희생을 자처했던 용감한 시민들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550년이 지나서 189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깔레시는 한 조각가에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100년 전쟁 가운데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동상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이 동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각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5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자처한 리더들을 기억하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수많은 헌신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우리의 헌신은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깔레의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서 있는 드고아의 귀족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